희미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기억되는 기억 가운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전단지가 길가에 많이 뿌려졌던 것들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너무나 많이 뿌려져 있어서 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워서 봤던 그 전단지. 그 전단지에는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었고 또 하늘로 올라간 듯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휴거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정확히 잘 몰랐지만, 그 당시 한성교회에서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여서 사회적으로 휴거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현재 있는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를 보면서 흔히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다시 건축한 성전으로서 무려 46년 동안 걸려서 다시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건물을 지은 데 시간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으니까 얼마나 굉장하고 또 아름답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대단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가진 그들은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도 멸망하겠구나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 가운데 제자들은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 충격 가운데 이 세상이 멸망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떠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고 멸망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종말에 대한 어떠한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남은 것이 서쪽에 벽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턴 월,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고 거기서 그 벽을 붙잡고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와 함께.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으로 이단이 많아지고 거짓된 종교,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르침이 증가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내가 예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종말이 다가오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 더 불안한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미혹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혼란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에 쉽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빠지게 되는 정말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예수를 믿어야 살수 있나, 아니면 저 예수를 믿어야 살수 있나 하며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지. 8절 말씀해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시작.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는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사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전쟁은 더 잦아지고, 그 파괴력은 더 커지고, 더 잔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가운데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무차별 테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럼 시골은 안전한가?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또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북한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쏜다고 위협하면서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가는 이러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보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의 역사를 보면 점점 그 횟수와 또그 빈도가 증가하고 그 스케일도 점점 엄청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에는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지난번에도 한국에도 엄청 큰 지진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상이변들, 지구온난화 현상들, 또 쓰나미처럼 많은 자연재해들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조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알수 있는 징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은 매질을 당하고 심판대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선 편안한 삶을 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박해는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잘 어울려 살고 편안하게 산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오히려 박해받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박해받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더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한 마지막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종교적인 미혹과 난리와 소문, 그리고 전쟁의 소식, 그런 자연재해들과 같이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종말들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쟁, 주님은 복음이 만국 가운데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야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러기에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박해를 하지만 세상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는 것은 윤리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끈끈하게 지속되었던 이 가족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지는 현상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히려 남남으로 알던 이들이 오히려 가까운 친지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연관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며 반대로 혈연관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사인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멸망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알고 마지막 때인지 알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증거하고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핍박과 이 박해가 심해지고 윤리적인 혼란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항상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길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여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야, 지금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냐?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너 예수님 믿고서 무슨 소원이 있고, 정말 구원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점점 더 많이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니 그때와 그 시를 알수 없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준비하며 도적과 같이 오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날마다 날마다 긴장하면서 준비할 때, 끝까지 견딜 때,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한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